앙골라 공화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외무성대피단 단장인 신홍철 부상과 마누엘 도밍구수 아우구수뚜 대외관계성 국무비서 사이의 회담이 5일에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신홍철 부상은 경향 김정은 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우리 공화국이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과 자력 자강의 기치 높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마누엘 도밍구수 아우구수뚜 국무비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앙골라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 진심으로 되는 지지송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고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쌍무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앙골라 정부는 조선의 통일이 민족 자치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사회 비상임리사국으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